예쁘지 않은 꿈 떠나볼래. 있는 힘과 빠져들면 두려울 건 하나도 없어. 너와 나 둘이서 만들어가는 스토리.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까워져 지금 더 새로운 세계에서 데뷔해보는 거야. We're the challengers. 움직이기 시작하는 운명의 adventure. We're the challengers. 믿어봐 날 믿어봐 널. Hey buddy let's go. We are buddy buddy buddy. 가슴 벅찬 꿈속에 웃고 싶어 웃고 싶어 조명이 너무 예뻐 challenger. 같은 이 감정에 한계 없이 커져 막아는 허기심. Yeah we gotta do do you know who who's gonna keep you high the sky above. 언제나 보다 좀 더 널 옆에 느끼면서 처음은 내 스테이지만 어때 하나도 문제 없어. Never giving up. 상상했던 결과 넘어 우린 보여줄 수 있어. Never giving up. 부러질게 Let's go. Ain't nobody, body, body gonna stop us. 달려봐. 그날 그대로 따라오지 못할 거로. Better than you and me. 바로 지금 나와봐. 누구보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또 better than you and me. 있잖아 약속해줄래. 이 모든 꿈이 이루어진 그때. Stand by my side. 네가 있어주면 무섭지. We are body, body, body. 가슴 벅찬 꿈속에 웃고 싶어, 웃고 싶어 조용히 너무 예뻐 challenger. Body, body, body. 왔던 내일에 뛰어들어 특징은 저늘에 더 빛나는 challenger. We're the challengers. 우리 둘이 flying up, up higher. We're the challengers. Yeah, yeah, yeah, yeah. Challenge.